제5차 백두산 위인 징송 국제축전 참가자들이 17일 저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참관했습니다. 축전 참가자들은 이 밖에 주체사상탑, 만경대 학생선윤궁전 등을 참관했습니다.